온종일 몰아친 너무 바쁜 일 걸은 거리까지 내게 아닌데 밤이 너무 멋진 걸 집에 가기엔 아직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만큼은 알지 별 약속 없는 게 원래 차려입고 꿈이다 밤새 이미 있는 클래스가 다른 못해 너 머리 봐도 사실 핫해 계획 짜고 그래봤자 뻔해 여유 부릴 틈이 없잖아 해가 짧아지고 있다고 난 지금 이렇게 네가 보고 싶은데 What to think about that? What to think about that? 여기서 그날 함께 나고 싶은데 What to think about that? What to think about that? Put your hands up now, one, two, three. 이 사람 모두 같이 뒤집어.